너무 고마웠어. 너라는 사람 만나 나라는 사람을 항상 웃게 만들었어. 우린 사랑을 했었고 우린 사랑을 했었고 고마워 고마워 정말.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어. 부족했던 나를 안아줘서 정말 네가 행복하길 바랄 것 같아. 이제 사랑을 알았고 이제 사랑을 알았어. 너에게 고마워. 그저 바람만 보잖아. 우린 여기까지잖아.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한없이 흐르고 있는 날 보면 이제 사랑을 알았어. 이제 이별을 배웠어. Love you, love you. Always in my heart. Always in my heart. 시간이 많이 지나 서로 무뎌질 때쯤 우리 한 번만 생각하기로 해요. 정말 사랑했던 나는 네가 있어 행복했어. 그저 바람만 보잖아. 우린 여기까지잖아. 여기까지잖아. 잠시 멍하니 나 서 있어. 혹시나 돌아올 것만 같아서. 이제 사랑을 알았어. Yeah. 이제 이별을 배웠어. Love you, love you. 그저 바람만 보잖아. 우린 여기까지잖아.